뻔치 어딜로 자취뿐인 어둠 속에서 조차 널 찾아 헤매어 자취뿐인 감정 속에서 날 찾아와 감싸던 따뜻한 너의 멜로디 I feel that never forget you I win for my baby Let's go!